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5일 전의헌 공동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 김정일 기금리사회 및 회원 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